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주의 캐스터 장선호 박환식입니다. 네, 저희가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겠죠? 하겠죠? 뭐. 하겠죠? 네. 큰일이 없겠죠? 하야를 하야할 게 있나요? 네. 하야할 게 없는데. 네. 큰일이라면은 뭐 오늘 대국민 담화 보셨나요? 아, 예, 봤습니다. 아, 네. 뭐 그거 뭐 볼 게 있나? 알던 거 그대로 또 읊었는데 뭐 그냥 뭐 네. 아, 그래도 이제 자신이 하야를 하겠다는 의미를 넌지시 이제 아니죠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 하야가 아니라 탄핵. 그러니까 탄핵. 네, 탄핵.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국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데. 니들이 나 자를 거면 잘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이건데 뭘 믿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사 나온 걸로는 뭐 200명이 넘었다고는 하는데 또 아, 새누리당에서 또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 친박들 탄핵 다 재검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나왔는데. 뭐라 해야 될까 숨은 표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 만약에 진짜 한다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탄핵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탄핵을 시키지 말자라고 하면은 이제 면죄부가 생기는 거니까. 니들이 나 믿지 않았냐 면제부가 생기는 거니까 함부로 추진을 못하는데 아 축구집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탄핵을 가신 적 있나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제 갈 생각을 했는데 그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100만 명 넘었을 때 있잖아요. 아 저 그때 갔었는데 촛불로 지지는 줄 그러니까 어차피 촛불 아니잖아요. 아, LED 아니야? 그때는 LED? 촛불이었어요. 아, 그때는 촛불 발언 전이어가지고 그 김진태가 촛불 발언하기 전이어가지고 촛불을 너도 나도 다 들었는데 저는 안 들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가면은 굉장히 좁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오디오라서 말을 못하겠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러고 있어야 돼.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에 2호선을 그대로 시청 광장으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밀집도였는데 뒤에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는 거지. 아이고. 나를 향해서 쫄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처음부터 LED가 아니었구나. 쫄려서 돼지실 뻔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때도 LED가 있긴 있었어요. 그쵸. 있긴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막 다 LED를 들 정도는 아니었지. 근데 이제 김진태가 그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 지랄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주 셋째 주부터 LED 촛불을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나라도 참 꼴이 아닌데 축구도 다 꼴이 아니죠. 그냥 각 리그마다 좀 별로 좋은 소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근 2주 동안 부상 소식만 네. 네, 부상만 엄청... 우장창 오고 부상 때문에 결과들도 따라오지 않으면서 네. 많은 축구계 팬들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은 축구계 팬들이보단 빅클럽의 팬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뭐 빅클럽의 팬이 아니더라도 일반 축구 팬에서는 베스트 11의 경기를 보고 싶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게 최고 좋은 경기력이 나올 테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차질이 생기니까 좀 그런 거 좀 뭐라 해야 될까 아쉽죠. 근데 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렇긴 합니다. 작년에 래시포드처럼 또 어떤 유소년이 팀을 구할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묘미긴 하죠. 네. 나오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거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누굴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누굴 썼는데 못해 그럼 씹을 거리가 생기는 거고 누굴 썼는데 잘해 그러면은 이제 뭐 동생 하나 좋은 동생 하나 두는 거고 그쵸.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앞에 좀 사담이 많은데 일단 이번 주의 순서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는 EPL 또는 라리가 분데스리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섹션 하나 갔었는데 이번에는 라리가하고 분데스리가 두 리그 다 크게 얘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1-1로 비긴 거 정도인데. 재미없잖아요 사실. 네. 비긴 거 얘기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네. 다룰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해외 축구 섹션을 약간 한번 약간 EPL의 비중 70 두고 70에서 80을 두고 라리가랑 네. 군대에서 그냥 살짝 훑어봐주고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2부에는 저희가 한국 이제 K리그도 요즘에 좀 이제 저희가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K리그의 섹션을 한번 만들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좀 많은 경기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중요한 경기들이 빅 경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 네. 리그 경기부터 그리고 FA컵 하나는 FA컵 결승 1차전 경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이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들을 잠깐 짚어 넘어가고 3부에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로부터 이제 이벤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죠. 아마 이벤트가 매주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실시가 될 텐데 그걸 하려면 피묻히가 있어요. 피를 묻혀야 되는데 그만한 섹션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3부에 이번 주에 한번 그 피묻히기 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훑고 가죠. 한번 훑고 갈까요? 지난주에 제가 힘겹게는 아니지만 그냥 네. 카드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올렸더니 반응이 별로네요. 그러니까 좀 정성 들여야 좀 더 정성 들여야 아니 뭐 정성을 더 드릴 게 없어. 더 드릴 게 없는데 요즘 핫한 지루도 넣었는데요. 지루보다는 아자르가 핫하지. 아니 그렇긴 한데 난 근데 지루 잘생겼다 하는데 잘생겼던데? 에이 이번에 사진 고르면서 많이 봤는데 잘생겼던데? 아 난 지루 잘생긴 거 모르겠더라. 아 이게 지금 왜 수염에 길렀는지 모르는 수염 밀고 그러면 잘생겼던데요? 아니 근데 물론 내가 외모 지적할 그 클래스는 아니지만 근데 난 지루 잘생긴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우려했던 것 같이 댓글에 상품만 단 사람들이 꽤 있고요. 뭐 그래서 댓글이 몇 개 안 되죠? 8개? 8개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1부니까 하나만 소개를 하죠. 아 당첨자 한 명만 소개하나요? 예, 일단은 한 명만 소개를 합시다. 1부는 박한식 해설이 한번 골라주시죠. 일단은 있는 대로 다 한번 읽어볼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라니 하고서는 점점 두 개를 붙이셨는데 스킵. 그 다음에 뭐 이모티콘을 두 개를 연달아서 보내셨어요. 깔끔하게 스킵. 왜냐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좀 더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항민 씨가 지루의 탄식은 몇 번 쌓여야 골로 되나? 그 다음에 우리 형의 분장술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라고 쓰셨는데 저기서 말하는 우리 형이 호날두인가요? 아 호날두죠. 근데 호날두인데 전 분장술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새로운 골 세레머니를 얘기하는 그게 분장술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장술이 뭔지를 저희가 몰라서 분장술은 패스하고 지루의 탄식은 몇 번 쌓아야 골로 되나. 근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아스날 경기를 안 본 팬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루가 나올 때마다 골이 되고 있거든요. 골을 넣고 있거든요. 도움을 하거나 골을 넣거나 하기 그리고 때문에. 또 골을 넣을 때마다 지루가 골 넣은 경기마다 아스날이 이겼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스킵하기에는 댓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항민 씨 축하드립니다. 뭐 저희가 원래 세 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상 두 개만 댓글이 영양가 없는 댓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만. 절대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방송은 어때요? 뭐 이런 멘트 하나. 뭐 이 방송은 이래서 좋아요. 딱 요 멘트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1등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댓글이 없어요. 네, 많이 없네요. 아쉽게도 이번 첫 이벤트는 약간 실패로 돌아간 것 같지만 다음 이벤트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다음 주 이벤트 때는 카드 뉴스가 바뀌나요? 아니면 똑같은 거 쓸 건가요? 지금 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이따 3부에 네. 3부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아, 네. 그럼 일단은 이항민 씨 뭐 지금 3개를 걸었는데 일단 셋 중에 받고 싶은 거 하나로 가죠. 안 달았으니까 좀 이따 단 사람 게 있으면 단 사람 거 그거는 주고 딴 거 주고 똑같은 거 주는 것보단 따로 딴 거 딴 거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학민 씨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러니까 준비한 내용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1부 EPL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PL에 이번 주에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나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경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첼시와 토트넘 경기가 있었죠? 네, 일단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나온 걸로 이 시청자의 한 80%는 이제 손흥민을 보러 왔고, 그쵸. 나머지 20%는 런던 더비를 보러 왔죠. 그쵸. 예, 첼시는 서쪽에 있고요, 런던 서쪽에 있고 이제 토트넘은 북쪽에 있는데, 두 팀이 굉장히 앙숙이죠. 앙숙이라면 앙숙이죠. 왜냐면은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슐리 콜과 갈라스 이적 사건. 아스날이구나.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앙숙인 건 알고 있어요. 네. 뭐 근데 이번 경기는 확실히 토트넘이 열세로 시작을 했던 건 맞는 경기입니다. 워낙에 부상자도 있고 이번 경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렸는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십몇 년 동안 토트넘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승리가 없다고 해요. 네. 그렇죠. 제 어렴풋한 기억은 14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00 단위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토트넘이 대단한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는 되게 좋았어요. 스타트는 확실히 눈에 띄었죠. 그러니까 첼시 3-4-3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라고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그러니까 콘테였나 누가 말하기로는 맨유가 보여줬던 게 가장 첼시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았나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술상으로는 그때 이제 맨유 선수들이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토트넘 전을 보면서 아 결국 첼시는 저렇게 막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압박을 그냥 계속 시도했죠. 빌드업 자체를 못 해버리게. 그렇죠. 앞쪽으로 공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뛰어다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조금 더 수비적으로 맞습니다. 뛰었고 손흥민 선수가 네. 공격할 때 모습보다 수비할 때 오히려 카메라에 더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눈에 띄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저는 베르통헨을 왼쪽에 쓸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 라인업을 봤는데 3백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는 3백 쓰면은 손흥민을 그 이제 모제스처럼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니까 변형 3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데니로즈가 이제 칼워커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빈머를 왼쪽으로 두고 빈머를 조금 더 스토퍼처럼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베르통헨이 조금 더 뿌려주는 이제 베르통헨이 좀 후방 빌드업의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빈머랑 다이어가 이제 스토퍼처럼 움직였죠. 네. 그러고 손흥민은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측면 공간이 비다 보니까 데니로즈처럼 뛰었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죠. 네. 제일 눈에 들어온 제일 큰 전술 변화였죠. 포체티노가 가져온. 이게 전반전에 또 잘 먹혔어요. 완전 제대로 먹혔죠. 네, 전반전에 잘 먹혀서 첼시가 진짜 많이 헤맸어요. 전반에 슈팅 수가 3대 10이더라고요. 토트넘이 10개를 때렸고 첼시가 3개를 때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였죠? 페드로가 그 중거리 슛.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슈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게 어마무지 잘 들어갔죠 진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 나온 골들이 다 어마무지 했습니다. 네, 저 첫 번째 네. 골 에릭센이 프리킥이 아니죠. 중거리 때렸죠. 아, 중거리였죠. 맞죠. 중거리였죠. 반박사 빠르게 때린 슛이 무회전 걸리면서 제대로 휘어 들어갔죠. 네, 그랬죠. 와, 좀 그거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그냥 골 자체가 중거리는 시원했고 만들어가는 거는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모제스가 넣었던 후반전에 모제스가 넣었던 그 골 같은 경우는 네 그 골은 약간 한 가지 운이 아닌 운이라는 게 있으면 그 모제스 전에 슈팅을 때렸던 게 코스탄가 누군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게 만약에 키퍼한테 가서 튕겨 나왔다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텐데 수비벽을 맞고 나왔던 공이기 때문에 아 그 코스타가 슈팅을 때렸었나요? 그 때리고 수비벽을 맞고 튕겨 나온 걸 모제스가 밀어낸 거야. 아 나는 등져서 그냥 볼을 흘려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때리고 맞고 나온 게 이제 운 좋게 키퍼가 이미 슈팅을 막으려고 역동자에 걸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아자르였나 아자르가 맞을 거예요. 아자르였나 알론소였나가 크로스를 올렸죠. 그쵸. 그러고 코스타가 저는 제가 지금 본 게 오래돼가지고 본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타가 때렸든 안 때렸든 아무튼 그 볼이 이제 모제스까지 갔죠. 근데 코스타 쪽에 수비가 3명인가 거의 그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코스타가 슈팅을 때렸을 때 자연스럽게 키퍼한테 못 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타한테 수비가 3명이 몰려있으니까 뒤에서 모제스는 빈 공간을 근데 그 모제스가 그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선수도 아니었고 정말 많은 거리 뛰어와서 밀어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제스가 그 누구냐 콘테가 모제스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진짜 뭐라 해야 될까 그 뛰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 지략가라는 게 딱 보이는 게 모제스를 그동안 전방위에서 뛰게 시켰잖아요. 그쵸. 그동안 그러니까 위건에서는 위건 자체가 수비적이다 보니까 모제스가 뛸 공간이 많은데 빅클럽으로 왔죠. 위건에서 바로 첼시로 넘어왔는데 그때 아마 감독이 무리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리뉴 같은 경우는 모제스를 위쪽에서 뛰게 시켰죠. 그쵸. 첼시 자체가 강팀이고 상대방이 물러나 있다 보니까 그 위쪽에 얼마 없는 공간에서 뛰게 시켰는데 그 공간이 이제 뛸 공간이 없으니까 모제스가 계속 잠수를 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제스가 뭐 리버풀을 가든 또 어디 갔었죠? 리버풀 갔다가 스토크 갔다가 네 스토크도 갔었고 뭐 그랬는데 웨스트햄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그랬는데 다 전방위에서 뛰게 시키니까 모제스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 그런데 콘테가 들어와서 오른쪽 날개 그러니까 오른쪽 윙백을 시키니까 앞쪽에는 공간이 많죠. 왜냐면 페드로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계를 해주는 티키타카를 해주는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좀 2대1 패스라든가 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전개점이 돼주는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측면 같은 앞쪽 공간이 되게 많이 남는데 그걸 이제 모제스가 다 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풀백이 딸려 들어가면은 그걸 그 공간을 이제 모제스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제스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은 아스피리쿠에타한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겠죠. 애초에 수비를 하던 선수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로 돌아오는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아스피리쿠에타한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수비나 공격이나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첼시인데 이번 경기 몇 경기만에 골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7경기였던 걸로. 7경기 동안 클리시트 경기를 하다가 에릭센 선수한테 한 방 얻어맞으면서. 아 근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못 막아요 진짜. 그건 근데, 제대로 얹혀가지고. 근데 그 토트넘이 그날 경기 전반에만 그런 슈팅을 어마무지하게 때렸죠. 해리케인 선수도 그런 슈팅이 한 2번 있었고요. 근데 다 유효 슈팅으로는 이뤄지진 않았는데. 예, 유효 슈팅은 몇 개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아마 토트넘의 유효슈팅은 전반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한순간에 몰아쳤잖아요. 그 해리케인 네.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움직임이 워낙에 네,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프리킥도 많이 얻어줬고 첼시가 공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후방에서 볼을 잡으면은 앞쪽에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중원으로 이제 걷어내는 식의 패스가 아니라 걷어내는 식의 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토트넘한테 걸리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계속 전반에는 몰아쳤는데 이제 후반전이 되면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레버쿠젠하고 경기를 치렀죠. 그렇죠. 그게 독일 원정이었나요? 원정이었습니다. 네, 독일 원정이어서 좀 더 체력이 딸렸을 수도 있는데 게다가 그게 지면은 이제 탈락이니까. 근데 이미 졌죠. 예, 일단 지긴 했지만 지면 탈락이니까 거의 풀 전력으로 오히려 그 전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쉬지 않았나요? 그전 경기에 쉬었어요. 네, 그전 경기에 주전을 조금 더 비축시켰을 정도로 그 경기에 집중을 시키고 24분 후반에 교체로 네, 나와서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활약을 한 거니까 좀 비축을 시켰다가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제 조금 쉬게 냅뒀는데 오히려 그 경기에서 지고 선수들 발이 조금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시 첼시 스탠포드 브릿지로 와서 전반전에는 잘 뛰었는데 후반전 되니까 급격하게 체력 저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프타임, 그러니까 뭐냐 후반전 시작 휘슬과 동시에 발이 무거워진 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는 토트넘 힘을 더 빼놓으려고 애초에 계속 벌리죠. 더 들어와서 이제 간격을 넓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압박이라는 거 자체가 둘이 두 명이서 그러니까 수적 우위를 점하는 상태에서 한 명을 압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과적인 압박이 더 많은 거리를 뛰게 되죠. 한 그쵸. 명을 압박하기 한 명이 패스를 주게 되면은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주게 되면은 또 그만큼의 거리를 벌어진 만큼의 거리를 뛰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체력 효과 그러니까 체력이 더 빨리 다는데 첼시가 또 이 경기에서는 짧은 패스가 후반전에 거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한번 툭 쳐주고 네. 앞에서 받고 이제 벌려진 윙에서 자리를 받으면 그 윙들이 휘저어주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 인사이드 포워드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밖에 벌려져 있다고 안으로 좁혀 들어오니까 활동 범위 점점 넓어지니 네. 직선적으로 하는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일단 횡패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좌우폭을 좁혔다 벌렸다 좁혔다 벌렸다 하는 거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것도 방금 장선호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드 포워드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모제스나 알론소가 그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어디를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손흥민이나 에릭센이 내려와야 되는데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려오는 건 잘했으나 올라가는 걸 못했죠. 네, 내려오는 거는 밑에서만 보여. 그리고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골은 넣었으나 수비 가담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나왔던 골도 왼쪽, 그러니까 아자르, 그러니까 첼시의 왼쪽, 아자르, 그러니까 토트넘의 오른쪽, 에릭센, 저기 워커, 카일 워커 이 선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페드로 골도 아마 제 기억에는 왼쪽에서 나왔어요. 네, 왼쪽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둘이 스위칭을 실제로 그냥 경기를 보면은 그 343을 쓰는 포메이션의 좌우 공격수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제 스위칭을 해요. 약간 프리롤처럼 움직이죠. 그냥. 그렇죠. 네. 중앙 포 센터 포워드 빼고는 둘이서 계속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네 거기서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두 번째 골이 들어가고 나니까 토트넘 선수들 발이 더 무거워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첼시가 계속 공격하다가 이바노비치가 들어가고. 네. 저 이바노비치 들어간 거 보고 감동 먹었는데. 네, 이바노비치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잠그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아자르를 교체한 거부터가 이제 아자르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자유분방하게 뛰는 반면에 윌리안 같은 경우는 직선적으로 뛰고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뛰기도 하고 수비 가담이 좋은 선수가 윌리안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수비 아 이제는 잠궈도 되겠다 윌리안이 공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주니까 일단 윌리안을 쓰다가 한 80 10분 근처 다 돼가지고 이바노비치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바노비치를 들어 쓰는 거 보고 아 이제는 그냥 5백 내려앉겠다 이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네,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20분 뛸 체력은 있더라고요. 예, 20분 뛸 체력 좀 더 안쓰러웠던 건 그거죠. 그 존 테리 선수가 관중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네. 카메라에 잡히는데 그게 좀 안쓰러웠어요. 존 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이 3명 중에서는 바뀔 선수가 보이진 않는 거죠. 지금 세 명 조합이 생각보다 잘 맞아 계속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KL, 다비드 루이스, 아스필리쿠에타 이 세 명의 3백 조합이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솔직히 주마 선수가 돌아와도 KL 선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마가 들어온다면은 KL 자리를 뺏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지금 상태로는 만약에 주마 선수가 아무리 돌아와도 처음에 호흡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몇 번 뭐라 해야 될까 FA컵 같은 데서 한번 호흡을 맞춰보긴 하겠죠. 박싱데이가 곧 돌아오는데 아마 그쯤에서 맞춰보지 않을까. 아마 그때쯤 아마 콘테 같은 경우는 FA컵보다는 리그에 좀 더 치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리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베스트 11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쵸. 이제 리그컵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실험을 할 무대가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FA컵 같은 경우가 비주전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주전의 기량을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언제 이 선수들이 부상이 당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비주전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FA컵 무대를 볼 것 같아요. 물론 훈련 때도 보긴 하겠지만. 예. 지금 저희가 알고 교체 멤버로 첼시에 어떤 선수가 있죠? 이바노비치. 지난 경기를 쭉 읊어드리면은 이제 골키퍼 서브 골키퍼로 베고비치 나왔고요. 이바노비치, 파브레가스, 오스카, 윌리안, 찰로바, 바추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그러면은 코스타 대신에 바추아이가 나올 것 같고 칸테는 쓸 것 같은데 아마 마티치 대신에 찰로바를 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만약에 서브로 돌린다면은 그러고 파브레가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풀 경기를 쓸 거 선발 출전을 시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아니면 선발을 시켜도 아무래도 후반 시작하고 얼마 안 돼 교체를 하겠죠? 네. 파브레가스 같은 경우는 선발 그러니까 콘테 스타일에서 선발로 출전하기에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콘테가 3-4-3을 말고 그러니까 콘테 같은 경우가 워낙에 다양한 전술을 쓰다 보니까 선수 맞춤 전술을 쓰다 보니까 어떤 전술을 쓰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3-4-3을 그대로 3-4-3을 상태로 선수들을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면 파브레가스는 선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뭐 오스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오스카나 윌리안. 네. 거기에 3백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마, 테리 이 정도는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FA컵에서. 대신에 FA컵이 누구랑 붙는지 아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발표는 났나? 아직 대진 발표도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제 요즘에 FA컵 요즘 FM을 하다 보니까 그 리그컵이 앞에 상당히 진행되고 후에 FA컵이 상당히 뒤에 되죠. 예. 네, 첼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 같은 경우는 32강인가부터 시작하지 않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하부리그 팀들이 조금 더 치고 받고 해서 올라와야 그때 이제 대진표가 발표가 나오고 그때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쯤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FM을 했을 시기가 아. 11월 말 12월 초 이쯤 발표했던 것 같으니까 아 저는 이제 시즌이 끝나가서 아 네 전 얼마 전 새 시즌 시작해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시즌이 끝나가서 어쨌든 아. 다시 경기로 돌아가면 저는 토트넘 선수들이 약간 초반에 기세를 잡았던 걸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부상자가 워낙 많았고 레버쿠젠 경기에서도 전력을 다 한 게 아마 이번에 나온 선수도 거의 그대로였을 거예요. 네. 그대로였기 때문에 체력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컸던 게 제일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레버쿠젠 경기도 무조건 잡았어야 할 경기고 토트넘의 입장에서 리그 유일하게 무패인 팀이었으니까 첼시 경기도 승리 아닌 무승부를 바라고 경기 임했을 거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은 선택권이 없었죠. 그랬죠. 베스트 11 그대로 내보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발이 무거워도 어쩔 수 없는 걸 감안하고 라인업을 짰을 거니까 일찌감치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했다면은 좀 더 이번 경기에 치중을 잘 할 수 있겠죠. 치중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느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를 합니까? 왜냐면 토트넘이 아직까지 16강을 그때까지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어느 감독이 그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합니까? 예. 레스터도 전승을 하고 있는 마당에 리그는 망쳐도 리그 거의 강등권까지 갔는데 그러게요. 저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네. 언더독이라는 것들이 참 희한해요. 레스터가 제가 기사를 얼핏 봤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도 취소했다고. 아 강등권이라 비상이군요. 네 지금 거기도 시국선언 네 바디가 1000몇 분 동안 골을 못 넣고 있다는데 1600몇 분이었던 걸로 저도 아까 기사를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바디가 팔려 나가지 않을까. 아스날로서는 다행이죠. 바디를 이번 이적 시장에 구매를 안 한 게. 어쩌면 바디가 아쉽겠죠? 제가 바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디는 아쉬운 거고 아스날은 아스날 괜찮은 거고.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하긴 지금 산체스랑 지루가 둘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데려온 그 루카스 페레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부상 중입니다. 부상 중은. 네, 길게 끊었습니다. 한 4개월 끊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달인가에 4개월 끊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얘기하자면 아스날은 아무리 잘해도 4위더라고요. 또 그 과하게 또 걸려가지고. 아, 지금 리그 4위입니까? 또 4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과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 진짜 아스날 벵거랑 팀은... 이별을 해야 되는 건지. 어, 재계약했죠? 했죠. 근데 네, 재계약했죠. 네. 4위네요. 진짜 이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아스날은. 작년에 한번 나왔지. 또 재밌는 게 토트넘이랑 4점 차이네요. 그쵸. 다음 경기 저도 다음 경기 지고 토트넘이 이겨도 4위네. 어, 이 와중에 맨유. 네. 맨유가 에버턴을 네. 따라 비일고 시점입니다. 아, 근데 에버턴이 또 좀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저희가 방송 그때 한 이후로 그날 그 개판 방송 네. 그때 제가 다시 듣기 하고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이런 방송을 했었구나. 저의 팀한테 졌네요. 사우스햄튼. 네, 사우스햄튼한테 졌습니다. 네, 1대0으로 졌는데 에버튼이 그 이후로 오히려 또 하락세를 타요? 네, 하락세를 타더라고요. 그때 아마 첼시한테 4대0인가 5대0인가로 지고 나서부터 주르륵 네, 계속 지더라고요. 어, 감독 또 위험하죠. 쿠만 감독. 쿠만 감독 처음에 초기에는 아 쿠만 감독 잘 데려왔다고 막 그랬는데. 어, 저의 FM에서 쿠만이 잘렸죠. 루셈 엘런다이스가 있습니다. 아, 에버튼이나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EPL 중위권 감독들은 FM에서 자주 잘립니다. 그러게요. 네, 자주 잘립니다. 전 얼마 전 2년 계약을 했는데 아. 지금 새 시즌 위험합니다. 아, 새 시즌 왜 초반 유명 그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지고 아. 그 셀링 클럽의 그 비에라고 어 이제 유스를 뒤져봐야 유스를 뒤지거나 이게 파니까 수혈은 해왔는데 수혈한 선수들이 판 선수만큼 못하더라고요. 어 뭐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 게임이 그 네. 빠지는데 뭐, 이 게임을 아, 하면 안 돼. 네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은 토트넘의 한 가지 또 아쉬웠던 점은 서브 멤버죠. 그쵸. 네. 서브가 주전만큼 네이밍도 안 될 뿐더러 실력도 못 받쳐줘요. 주전 베스트 11이 1군이면 서브는 3군 정도. 거의 제가 봤을 때 바르셀로나 B랑 붙어도 질만한 멤버인 것 같아. 이승우 영입 가능한가요? 비싸서 못할 거예요? 아, 이승우가 안 올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네, 이승우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바르셀로나 B경기가 그 요즘에 KBSN에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네, KBSN에서 라리가 아니 그러니까 라리가가 아니라 바르셀로나 B 경기만 해주던데 해주더라고요. 가끔 보거든요. 하이라이트 올라오니까 네이버에. 아, 근데 잘하더라고요. 나는 별로 안 보는데 그거. 얼마 전에 백승호 선수 교체 추천 따위에서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의 그 아까 말한 서브 멤버들과 붙었을 때 서브 멤버들이 질 것 같은 느낌이. 뭐 서브 멤버 아까 첼시 읊어드렸는데 토트넘도 읊어드리자면은 미셸 봄. 미셸 봄은 잘하죠. 잘하죠. 네, 근데 이제는... 골키퍼가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트리피어. 트리피어. 트리피어도 나쁘진 않아요. 경험이 좀 있는 거지. 근데 빈머가 왼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당장을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트리피어를. 네, 그 다음에 네 38번 카터비커스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토트넘 닭집 따위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부상이 많으니까 네, 뉴스에서 다, 아주 그냥 다 끌고 오는구만. 다음에 은쿠두. 은쿠두 선수 뭐 많이 나왔으니까. 네, 손흥민하고 자주 교체되던 네, 은쿠두. 그 다음에 오노마. 오노마도 손흥민이랑 자주 교체됐죠. 이번에 또 손흥민이랑 자주 교체되는 윙크스. 만만한 게 손흥민이야 아주 그냥. 다 손흥민이야. 네, 그 다음에 케인 백업 얀센. 얀센 같은 경우는 아, 얀센도 실패한 영입이죠. 열심히 뛰는데 골을 못 넣어. 네, 골을 못 넣어. 이게 공격수라 하기 참 애매한. 저 차라리 그럴 거면 공격수로 안 넣고 그 뛰는 활동량으로 중앙 미드필더 넣을 것 같아. 아, 진짜 그래도 될 정도인데 근데 아마 마킹이 안 될 거야. 아. 네, 마킹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박스 투 박스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박스 투 박스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크 1대1 마킹 능력이 좀 돼야 되니까 수비 앞으로 수비 훈련하면 되는 건가요? 어 이건 누가 가르쳐줘요? 완냐마한테 튜터링을 받도록. 예. 1대1 튜터링. 예, 1대1 튜터링. 완야마 말고 또 누구 있나? 에릭 다이어? 다이어나 뭐 덴벨레도 덴벨레도 그 정도는 되니까. 덴벨레는 예 덴벨레는 패스를 가르쳐야 되나요? 드리블이죠. 드리블인가요? 예. 드리블을 가르치고 완야마 또 드리블도 못하잖아. 완야마 완전 아니 완야마가 아니라 참 얀센. 얀센은 그냥 등져주는 받고, 거죠? 받고 등져주고 내주는. 그러면 완야마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완야마한테 튜터링을 받는 걸로. 예. 앞으로 수비 전향을 포체티노 감독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완야마에게 수비 능력치를 완야마에게 튜터링을 맡기고 얀센의 포지션 변경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 중원은 조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겨울에 한 명을 팔면 되니까. 누굴 팔어? 지금 그러면 그 얘기 계속 괜히 꺼낸 게 아닌데 지금 계속 그 영국 언론들이 또 손흥민 선수 까기 시작했죠. 그 활약이 저조하다 이러는데.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손흥민을 잘했다고 보는 언론 반, 못했다고 그쵸. 보는 언론 반이더라고요. MOTD 같은 경우는 손흥민을 잘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건 봤는데 지금 위기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내년도 달력에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대요. 토트넘 달력에 손흥민 선수 빠져있다고. 겨울에 팔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설이 계속 이제 아까 아침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손흥민 선수 정말 포체티노의 그 빅 그림에 큰 그림 빅피처에 제대로 들어가서 오늘 아침 기사인가요? 아침에 아까 카카오톡에 봤는데 계속 그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정말 그 큰 그림에 더 비싼 돈을 주고 팔라고 전방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에 볼프스한테 안 판 거였나. 근데 손흥민을 팔 거면은 토트넘 손흥민을 판다면은 토트넘 2선 자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팔고 한 명을 데려오지 않을까요? 은쿠두 오노마 윙크스를 키우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고 이번 시즌 버리겠다는 얘기죠. 랄라나도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하락세 아닌 하락세를 탔고 아직 나이는 어리다만 그 뭐냐 에릭슨이 아니라 라멜라 왜 랄라나라고 했을까? 저는 그래서 방금 뭐지 랄라나 이번 시즌 잘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아 나 자꾸 헷갈린다니까. 랄라나 라멜라 헷갈린다니까. 이상해. 네 라멜라 아직 젊으셔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원래 사람 이름 잘 못 외우잖아. 그렇긴 하다. 나 아, 외국인도 포함이었나요? 네, 외국인 포함입니다. 아. 외국인 외우는 게 더 힘듭니다. 나 너네들 외우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과 동기 50명 외우는 것도 한 학기가 걸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한 학기가 걸렸습니다. 저희 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백을 하자면 저희 과 동기 50명 외우는데 세 달 걸렸고 지금 저와 같이 대회 활동하는 15명 외우는데 한 달 반 걸렸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네요. 네, 지금 학교와 과를 외우고 있어요.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안 외워져요. 네, 안 외워집니다. 저는 항상 대본이 있어야 돼. 아, 대본이 있어야 돼. 네. 어쨌든 지금도 대본 아닌 대본을 놓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자, 라멜라 선수도 지금 약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네. 빠지기 전까지 좀 또 작년 시즌과 아니지 약간 작년이라고 하나 재작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벌써 재작년이네. 그쵸. 그 재작년에 한창 딱 사왔을 때 얘 뭐야? 왜 얘를 사왔어?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 네. 그 여론이 약간 잠재워졌다가 다시 뜨고 있어요. 아 뭐 이 옛 왜 데려왔어는 이미 지난 시즌 써먹은 걸로 잠든 것 같고 라멜라 왜 데려왔어 보다는 뭐랄까 얘 왜 이렇게 됐어? 약간 요런 이제 그렇게 바뀌고 요런 얼마 얘 갑자기 왜 이래? 뭐라 해야 될까? 정신줄 빠졌나? 네, 갈궈야 되나? 약간 일병이 빠졌을 때의 모습. 네. 빠진 일병. 자, 토트넘으로서는 약간 아쉬운 경기죠.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떨어졌고 이제 유로파로 이제 강등이 됐는데 유로파 확정인가요? 유로파 확정인 것 같아요. 어허. 그렇군요. 유로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유로파 확정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인가 지난주 챔피언스 리그 관련 기사 및 경기를 하나도 못 봐가지고 네 유로파 가서 열심히 뛰세요. 작년도 유로파에서 열심히 뛰셨으니까. 작년에 어디한테 깨졌지? 비아레알한테 깨졌죠. 깨지고 아마 준결승을 못 갔을 거예요. 네 준결승에서는 아 준결승에서 깨진 건가? 아니 준결승에서 토트넘 아 토트넘이 아니라 저기 리버풀. 누구야 리버풀 비아레알 붙었었고 도르트문트 세비야? 그랬나? 세비야가 우승을 했으니까 그쵸 도르트문트가 맞나 아닌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비야가 아무튼 나머지 한 자리고 나머지 한 팀이 이탈리아였던가 세비야 아니 저기 도르트문트였던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승은 세비야가 네, 우승은 세비야 이올 시즌 세비야가 16강 갈까요? 지금 16강을 좀 고지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네. 어 드디어 유로파의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나 4년 만에? 4년 만이죠? 아, 4년 만 3년인가? 4년 차죠 4년 차죠? 네 4년 만에 어쨌든 네 저희가 EPL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뭐, 간단하게 네. 이제 시간이 좀 오래 끌어서 잠깐 이제 라리가랑 초반에 잡담을 너무 잡담을 좀 많이 해가지고 라리가랑 분데스리가 좀 주요한 얘기 해드리면 아까 라리가는 얘기 드렸어요 바르셀로나가 또 잡혔어요 네 이러면 레알 마드리드의 독주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번 전반기까지는 근데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도 불안한 게 지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그 누구냐 베일이 부상당했죠 아 근데 베일이 부상인 건 있지만 지금 모라타랑 누구가 부상해서 지금 벤제마는 일단은 45분씩 계속 뛰고 있고 그리고 모라타는 이제 돌아왔고 지금 누구야? 카세미루가 복귀했나 안 했나 크로스 선수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복귀를 한다 하니까 어차피 그리고 루카스 바스케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레알을 그러니까 호날두가 잠잠했던 동안 레알을 이끌어갔던 우리 형은 베일이었어서 아 베일의 공백을 과연 바스케스가 얼마나 막 채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뭐 그 한 자리만 그래도 뭐 하메스 선수도 있고 근데 레알은 선수 전체의 기량이 뛰어나긴 하지만 뛰어난 선수들의 기량 바탕에 조직력이 얼마나 많느냐가 따라 달라지는 워낙에 그런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얼마나 잘 다져지는지가 그 새로운 스쿼드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아센시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알에 처음 이번 시즌 처음에 이제 프리시즌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때 봤을 때는 얘 원래 뛰던 선수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적을 해온 선수죠. 아, 그 임대에 갔다가 돌아온 선수죠. 그쵸. 아센시오가.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아센시오를 과연 써보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은 네, 방법이네요. 아센시오, 루카스 바스케스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아센시오 같은 경우는 직선적으로 앞으로 뛰죠. 저는 약간 페드로 같은 스타일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못 봤죠. 네, 많은 경기는 못 봤는데 아센시오를 한번 이번에 잘 써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라리가는 저희가 봤을 땐 바르셀로나 잡힌 게 제일 큰 대목인 것 같고요 근데 레알 소시에다드가 잡을 거라는 전망이 있긴 있었어요 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워낙 부상자가 많았고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태고 흐름도 이렇게 딱히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여론이 저희뿐만 아니라 네이버 기사에도 이미 대문자하게 나올 정도였으면 네.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던 경기이기 때문에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최고 위기라고 그쵸. 얘기를 하죠 감독 교체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체설 혹시 후보 누구인지 아나요? 후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과연 그 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바르셀로나 축구를 전통을 과연 계승을 누가 할지 딱히 보이진 않는데 네 투헬 정도? 투헬? 네 투헬이 과연 근데 투헬은 또 바이에른 뮌헨 감독설도 있고 클롭이랑 같이 네 어쨌든 저는 만약에 바르셀로나의 그 축구를 이어간다면은 저는 투헬이 가장 적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투헬이 안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뭐 어찌됐든 감독들 일은 저희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피무치기를 했던 아. 예, 세비야와 발렌시아. 안 하고 갈라 했는데. 예, 안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세비야와 발렌시아 경기가 역시나 세비야가 2-1로 이겼습니다. 아, 아쉽네. 제가 이때. 지킬 수 있었는데, 아. 예, 이때 그, 제 그 어플 알람이 있잖아요. 저 그걸로 이제 해서 중계 안 하는 건 골이 언제 들어갔나만 봤는데. 어, 식겁했어요. 아, 진짜 비긴 줄 알았어요. 저 식겁했어요. 아, 1-1까지 갔길래. 비긴 줄 알았는데. 1-1까지 갔길래, 어, 야, 이러다가 또 내가 쏘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 또, 예, 다행히. 누가 넣었더라? 아, 그, 은인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은인도 아. 제가 이름을 까먹습니다. 네. 아무튼. 아, 아쉬운 경기입니다. 2-1로 역전은 아니지. 네. 역시나, 세비야가 이겼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데스리가로 넘어가서 분데스는 역시나 지금 라이프치가 4-1로 프라이부르크를 이겼어요. 4-1로 네, 어마무지하게 때려부셔놨기 네. 때문에 라이프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진짜 너는 너대로 공격을 해야 나는 너 또 뭐냐 쭉가 팰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비보다 그냥 정말 네. 공격 정말 그 옛날에 말하는 토탈 소커 있잖아요. 그냥 올 공격 올 수비 네, 하듯이 공격, 올 수비. 얘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공격할 때 싹 다 네. 공격을 해버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 축구를 많이 안 봤어요. 네. 저도 뭐, 봐봤자 뭐 하이라이트나 이제 가끔 중계해주는 거 슬쩍 슬쩍 보는 건데 전 하이라이트도 잘 안 보긴 하는데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가끔 볼 때마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와 진짜 그냥 너네는 수비, 그러니까 나는 수비 별로 신경 안 쓸 테니까 대신에 너는 두드려 맞을 준비해라, 아니, 맞을 준비 하고 있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젊음의 패기가 어마무지합니다. 네. 요즘은 젊은 애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어린 나이 선수들도 쪼는 게 없어. 그런 것 확실히. 같아요. 감독들이 그걸 좀 중요시하기도 하고 쪼는 게 없어. 네. 그 선후배 관계가 없어서. 네.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경기가 깨졌어요. 그 경기 전에 이제 미넨이 또 2-1로 간신히 또 이기는 네요. 이겼어요. 미넨 사다리 타고 있어요. 네, 지금 안첼로티 위기설이 아까 펩이란다 저기 누구냐 루이스 엘리케 엘리케처럼 또 나오고 있는데 미넨의 문제점은 뭘까요? 노쇠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선수 전체적인 스쿼드 베스트 11이 다 노쇠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 초기에 미넨 얘기를 하다가 리베리가 에이스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리베리 로벤이 아직도 에이스인데 네. 로베리가 나와야만 풀리는 바이에른 미넨인데 이게 과연 말이 되나 네. 선수를 빨리 영입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밀러를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 4-3-3을 쓰고 있는데 4-2-3-1로 돌려야 맞을까 그러니까 밀러를 측면에 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센터 쪽으로 예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측면에서 밀러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측면에 이제 풀백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람이 그 자리인데 람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2018년 그러니까 이제 1년하고 한 달 남았죠 은퇴를 한다고 하죠 그쵸. 2018년인가 17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은퇴 내일모레 그러니까 내일모레 해요 네. 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미넨 단장으로 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람이 그 정도로 이제 기동력이 떨어졌죠 그쵸. 근데 람을 백업 할 수 있는 선수가 하피냐 하피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활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윌러가 공격을 할 때 측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측면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측면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 빈 공간에 우리 선수가 있어야 공격이 전개가 되는데 그쵸. 그 자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윌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레반도프스키 혼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무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면에 왼쪽은 알라바랑 리베리가 나오잖아요. 알라바가 아직은 잘 하고 있어요. 알라바가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해주니까 리베리가 자유롭게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미넨이 옛날 같은 화력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과 생활력이 나오려면 지금 로벤 선수 돌아오는 와줘야 될 텐데 로벤 선수 부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문제가 많아요 지금 미네 전체는. 그냥 미네는 그냥 알론소의 노세화도 좀 안타깝죠. 알론소 선수가 원래 솔직히 레알에서부터 노세화 얘기가 나왔었죠. 이적을 할 시기부터. 그런데 이제 넘어 바이에른 미네를 넘어서 한 시즌 두 시즌 정도 이제 다시 살아난 팬 밑에서 두 시즌 있는 동안 다시 살아난다라는 네. 얘기를 하다가 안첼로티가 넘어오자마자 바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펩보다 안첼로티 감독이 좀 풀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살찐 게 아니냐. 아. 야, 진짜. 지난 시즌의 선수들과 이번 시즌의 선수들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살이 쪄서 조금 뛰는 게 힘들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안첼로티, 그러니까 펩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이제 뭐냐 접하셨겠지만 식단부터 잠자는 것까지 다 선수들을 관리합니다. 그렇죠. 나스리 같은 경우는 살쪄가지고 처음에 안 쓰다가 살 빠지니까 이제 살 빠진 후에야 겨우 이제 한 경기를 띠끼고 그 다음에 세비야로 보내죠. 그 대표적으로 나스리인데 대표적인 얘가 그 정도였는데 안첼로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조금 내비둡니다. 믿죠 선수들을. 네 선수들을 좀 믿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고3인 거지. 그러니까 팬 밑에서는 고3처럼 생활을 하다가 풀린 거야. 이제 고3 이제 수능을 딱 본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 세상이다 하고서는 이제 미쳐 날뛰는 거죠. 네. 그런 건 그냥 전체적으로 미네는 보면 좀 요즘 안타깝고요. 네. 또 안타까운 팀이 하나 더 있다면 도르트문트인데 도르트문트가 강팀들이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센 팀들한테는 강해요. 강하게 잘하는데 아니 도깨비 팀이 됐어. 도르트문트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올 시즌 시작에 라이프치히한테 잡히고 나서부터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기존에는 강하지 않았던 팀들한테 두드려 가져야 한 번씩 지금 라인업을 살짝 살펴보고 있는데 심지어 베스트였어요? 네 거의 베스트였습니다. 바이글이 왜 이렇게 일찍 빠졌나는 잘 모르겠는데 폼이 안 좋았던 것 같죠? 그니까 바이에른 미네란다. 도르트문트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시즌에 가장 잘 풀어나가는 게 바이글이었기 때문에 바이글을 왜 이렇게 일찍 뺐나는 잘 모르겠는데 57분에 뺐네요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한번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지금 저도 보니까 프라이프가 5백을 들고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을 미넨을 잡은 그 전술로 역으로 잡혔네요. 역으로 잡혔습니다 진짜. 그 와중에 오바메양은 한 골을 넣었다는 거 그게 제일 신기해요. 진짜 저놈은 골 넣어. 저도 저놈은 골 넣어. 네. 로이스가 교체로 들어왔고 아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제가 봐도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대충 보니까 슈얼레 대신에 덴벨레를 넣고 로데 대신에 바이글을 이렇게 같이 교체 슈얼레 바이글 빠지고 덴벨레 로데를 이렇게 넣었는데 좀 더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후방에서 빌드업보다 조금 더 때려넣는 거를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시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정확하게 경기를 못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도르트문트 참 아쉽네요.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게 눈에 띄니까 지금 순위가 라이프치랑 그런 라이프치랑 승점 차이가 7점 정도 차이가 나겠죠? 9점 아닌가요? 지난 경기가 아마 제가 6점 차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9점이면 3경기 차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경기 차이인데 아이고. 네, 7위까지 도르트문트 7위까지 떨어졌고 그 정도 라이프치히랑 9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정도로 분데스리가가 정말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 있어요. 혼돈의 카오스네. 그 중심 라이프치히,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켈른, 호펜하임하고 라이프치히는 아직도 무패예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무가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도 그 스쿼드로 무를 그러니까 무케가 돼서라도 예. 6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확실히 니게스만 감독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28살 나이. 28 맞지? 87. 그러니까 만 29. 이번에 만 29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외국 나이로는 28, 29이니까. 그렇죠. 샬케도 많이 올라왔네. 샬케 시즌 초반에 완전 개 밑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엠볼로 얘기하면서. 반면에 레버쿠젠, 뭐 메넨글라드바흐, 볼프스부르크 난리 났고 함부르크는 다시 내려갔다 올 것 같아요. 함부르크는 처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내려갔다 왔어요, 최근에. 아니야. 최근에 왜냐면은 왜 내가 그걸 아냐면은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 경기장에 가면은 1부 리그에 잔류한 그 시간이 그 시계가 있어. 며칠 동안 우리는 잔류를 했다. 그 시계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시작된 이후부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부르크 같은 경우 이번에 내려가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1승이 없네. 1승이 저기 썬더랜드 놀리는 동안 함부르크는 묻혀 있었는데 썬더랜드 원래 잘하고 있어요 요즘.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유행을 하나 만들자. 함부르크는 오늘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네, 함부르크로 바꾸겠습니다. 썬더랜드 좀 잘하기 때문에. 예, 네, 썬더랜드는 네, 제가 뭐 잘 못 봤는데. 네. 이번 주에 어디랑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계를 해준 거 봤는데. 비겼어요, 그 경기 제가 얘기로. 나쁘지 않게 하더라고요, 썬더랜드. 맨유 아니었나요? 맨유는 썬더랜드가 아니라 웨스트햄이랑 했죠. 다음 경기가 다음 경기는 이따가 3부쯤에 다시 한번 읽기로 하고. 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이 정도까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겁나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길게 해서 네. 오늘의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